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또 갈망하십니까? 사람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또 국민들과 종교단체들도 함께 해주기를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일환으로 주일 이 2부 예배만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던 그러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고난당하기 전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전이라는 의미이죠. 말하자면 예수님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느 사람 같으면 온통 그 일을 피하고 또 그 일을 신경 쓰는데 오히려 그 모든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이토록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그렇게 참으로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 이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이 그야말로 생애의 마지막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도 보시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히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날이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때 피 흘린 그 어린 양은 짐승을 잡은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제자들과 함께 먹는 빵과 포도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거기서 흘리실 피였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사단의 종살이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그 피, 이제 당하실 그 십자가 고난이 바로 유월절 음식을 상징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다 고통합니다.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과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유월절에 그 희생양,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바로 앞둔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그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고통하는 인생과 혼란한 세상을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 먹음이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였죠. 이 로마 시대에 그 원정에 나갔던 로마의 장군은 승리를 하게 되면 로마에서 개선 행진을 한답니다. 그 개선 행진이 그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그 뒤에 포로로 끌려오는 노예들을 마치 그 전시물로 그렇게 뒤따라오게 하면서 행렬을 하는데 그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치게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거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Remember to die. 당신이 죽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예들에게 전쟁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외치라 했던 이유가 이렇답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당신이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그 로마의 장군조차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하라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인생에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말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개선 장군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진정한 장군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 곧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아셨던 겁니다. 그 죽음이, 그 당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향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오신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 그래요. 그 Ash Wednesday라고 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회개하고 통회할 때 비통한 일이 있을 때 제를 뒤집어썼다 그래요.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 사이에 있는 주일은 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계속 진행되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느 때보다 더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2020년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또 고통하는 그런 위기의 때에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식적인 이제 그 모임들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제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없고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형식이 없어도 그런 자리가 없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외적인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과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껏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날을 더 간절히 열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십시다. 무엇보다 죄와 이 질병과 이 전쟁과 이 죽음으로 인한 고통하는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신 예수님처럼 저나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부 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마음과 그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도 좋고요. 또 금식을 하거나 뭐 작정 기도를 하시는 것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사순절의 정신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구제와 사랑 실천을 행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와 시간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값지고 또 복된 여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두 번째는 그 유월절 음식 먹는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유대교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새 역사의 날이죠. 출애굽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 인류를 위한 역사적인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날이고 우리의 완전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죠. 나를 죄의 저주로부터 사망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또 구원으로 새롭게 시작하신 날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역사는 바로 이 날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위해서 존재했고 그리고 이 날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날은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때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뭔가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그 풍성하고 그 영광스러운 교제가 하나님께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 끝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는 아니 성자 예수님에게조차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처절한 고통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인생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두려움을 앞두고서도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잔을 들고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당신의 피를 쏟아내는 피를 쏟아내 붓는 일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19절에 보면 빵을 들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고통당하고 죽는 일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심지어 지난 3년 동안 가장 측근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음식 먹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죠.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해방으로 살리는 구원의 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대신해서 얻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토록 고귀한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게 그토록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과분한 선물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고귀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그 생명을 당신의 죽음으로 덥석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내 삶의 어떤 그 무엇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당신의 죽음을 그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포기하실 정도로 그것을 희생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덥석 안겨주신 그 생명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적어도 예수님이 나를 보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그 시선으로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런 인식과 그런 마음과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겸손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분이 당신의 죽음으로 나를 값주고 사실 만큼 내가 그럴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진짜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줄을 안다면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재편성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죄,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새 사람으로서 더욱 자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어떤 보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오히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의식인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의식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신 그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값지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는 거죠. 그저 어영부영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의식,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의식을 갖고 날마다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고 이 사순절 40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가요? 2007년에 모건 프리만하고 잭 니콜슨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 제목의 그 영화의 부제목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런 영화예요. 아마 버킷리스트는 이제 여행사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왜 버킷리스트라면은 영어에 죽는다는 표현이요, kick the bucke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kick the bucket. 그러니까 버킷은 우리 그 바구니잖아요, 바구니. 바구니를 차버린다라는 게 영어에서는 죽는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유럽의 중세 시대에 죄수들을 사형하는데 그 당시에 죄수들을 죽일 때는 이 목을 매서 그리고 그 죄수가 디디고 있던 그 버킷, 그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kick the bucket이 그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그게 이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bucket list는 뭐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목록을 적은 것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버킷 리스트의 영화를 보시면 이 모건 프리만하고 잭 니콜슨이 이제 그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남은 인생을 뭐 하면서 살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모건 프리만이 그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 그렇게 물어요, 친구한테. 그러면서 또 친구한테 그럽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가? 자네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 준 적이 있는가? 그런 영화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살면서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또 눈물도 있고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복된 그 생명의 자리로 알고 그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여정이라면 때로는 살을 찢고 피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날을 기다리신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사람으로서 구제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에 기쁨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에도 기쁨이요 큰 보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